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SPM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하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길 바라며 찬송가 해설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주 잔잔하면서도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연주였습니다. 이 찬송시를 쓴 에드워드 모우트는 1797년 1월 21일 부모가 선술집을 경영하는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신앙과 동떨어진 환경에서 자라나 나쁜 길을 걷게 되었고 옷장 제조업자 밑에서 기술을 배워 나중에는 가구 목공이 되었지요. 그는 젊은 시절 옷장을 만들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던 그는 자그마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설교를 듣는 중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이 기쁜 간증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하면서도 찬송을 불렀으며 일하는 보람이 생기자 일의 능률도 오르고 신용도 얻어 수입이 좋아졌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지요.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소유한 재산을 교회를 짓는 데 아낌없이 드렸고 자신도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의 시를 지어드렸는데 오늘 함께 부르며 은혜를 나눌 찬송가 488장은 이러한 변화된 삶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모우트는 어느 날 아침 그가 운영하는 캐비넷 공장으로 출근하는 중에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나서리니 모든 다른 터는 함몰하는 모래니라 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가득히 메워왔습니다. 일터에 나간 그는 옆에서 일하는 그 소란 속에서 이 찬송시를 썼고 그 말씀이 찬송의 후렴에 잘 표현되게 되었지요. 1절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자신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노래하고 2절은 마치 폭풍우를 만난 작은 배처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닥치더라도 변함없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평안히 닻을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이 소망이고 믿고 의지할 바임을 찬양하며 4절에서는 천국의 삶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얻게 된 의로운 백성의 신분을 하나님 전에서 확신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후렴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확신하면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번에는 분당 우리 교회 3부 찬양대의 찬양으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를 들으시겠습니다. 찬송의 작곡은 미국 메인주 태생의 저명한 교회 음악가요, 피아노 제조회사 사장 등을 지내면서 수많은 곡을 만든 윌리엄 바첼더 브래드버리가 1863년에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6절로 되어 있었으며 한 그리스도인의 은혜로운 경험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었는데요. 이 찬송에서 가장 두드러진 고백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느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아직도 권력이 세상 정욕과 물질이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오직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사람의 형상을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면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참된 기쁨을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면 참된 소망을 모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은혜로운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오늘의 찬송, 지금부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